톱스 뉴스. 2020학년도 2학기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장학 조교를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당 20시간이며 근무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2일 2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의융합교육원에 문의 바랍니다. 채널 H에서 아나운서와 콘텐츠 제작 부문 9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6일부터 22일 자정까지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 전략센터 채널 H에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인공지능연구원에서 개원식 개최와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11월 30일 오후 4시에 시작하며 한양대학교 ITBT관 508호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설문 참여 주소 링크나 현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 바랍니다. 창업지원단에서 창업융합전공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기한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제2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하며 학부 성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기에 거리두기 조치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과 강원도 두 권역의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3명으로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제약회사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90%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종 임상시험에 참여한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냉동 보관도 필요하지 않아 보급도 쉬워질 전망입니다. 모더나는 몇 주 안으로 미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가족을 5톤 화물차가 덮쳐 두 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5개월 전 사고를 당했던 7살 남아도 사망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날은 회복한 남아가 다시 5개월여 만에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화물차 기사는 앞차가 출발하자 피해자가 서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전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치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가 나고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1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정민,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